Hey!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

오마다 야 어떻게 아자 아자 야 그렇다 여기다 야 이제 나와야 야 일단 오다 야 저기 얘들아 야 일단 야야 고마워 그래 뭐 아자 그래 뭐 이제 아자 헤이 야 또 가자 왜꼬마 헤이 야 너는 또 얘네가 아자 너네 또 가 들어가봐 헤이 너는 새끼 정하니까 정하니까 자나봐 들어가봐 들어가봐 들어가봐 들어가봐 Thank you. 就是。 Thank you. Thank you. Yeah.